넌 정말 licorice licorice licorice 내 속 맴돌아 like licorice Really don't like that Really really don't like that 이건 뭐랄까 정말 낯선 느낌이야 널 보고 웃어 또 설레 생각이 나 no kidding 대체 what 괜히 그냥 짜증나 전혀 다른 타입 전에 Go, yeah.